웃음이 번져와 게다가 또 자꾸 아무 때도 불쑥 콧노래가 흘러나와 난감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말투기를 어느새 짧은 소리하고 점점 변해